서승환, 김민철, 김승찬의 썰레. 서승환, 김민철, 김승찬의 썰레. 네, 그러면 서드렉 13화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정말 오랜만이에요. 뭔가 아, 그리고 또 이제 좀 바뀌었죠. 사실 오늘 승찬이가 네. 김승찬 군이 아... 그 저희 녹음에 오늘 참가를 하지 못합니다. 또 해커톤에 나갔어요. 그놈의 캐나다는 아... 뭐 코딩의 키읔도 모르는 애를 무슨 해커톤을 그렇게 자주 하는지. 그러니까 말이에요. 캐나다의 키읔과 코딩의 키읔은 다른데. 아, 그러게 말입니다. 아... 아... 그래가지고는 컬링 지더니 우리 승찬이를 뺏어갔어요. 아, 컬링 벌써 졌어요? 안 졌을 거예요. 캐나다가 아, 졌더니 일단은 뭐 아 일단 우리가 두 주 만에 인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아, 네,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 이제 사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제가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와, 이게 일단 축하일이에요 일단은? 네, 그렇죠. 아, 네. 축하드립니다. 일단 축하를 해주십시오. 아, 네, 축하드립니다. 아유, 이제 유부남이에요. 네, 저번주에는 뭐 간략하게 뭐 김민철 군이 약간 네. 결혼방송 비슷하게 올려서 그러니까 라디오로는 3주 만이겠네요 거의. 그러네요. 네, 저여가지고 저한테 갑자기 결혼식 날 와가지고 민철 나 방송 좀 찍어줘 이러는 거예요. 아, 예, 핸드폰을 쥐어줬죠. 야, 내 결혼식도 방송하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아, 그럼요. 인생의 모든 것들을 네. 이제 순간순간을 남겨야 됩니다. 물론 아무도 안 봤지만. 네, 그렇죠. 네, 뭐. 심지어 근데 그 핸드폰도 배터리가 없는 걸 준 거야 나한테. 아, 이거 꽂아서 줬는데. 어. 뭐 하여튼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래도 뭐 한 30~40분 녹화된 것 같던데. 그래가지고 내 걸 올렸어. 아, 그래요? 내가 급하게 막 이거 뭐냐 이거 어플 뭐냐 해가지고 그런 거 찍은 잘했네요. 아유, 내가 열심히 했어. 한 손으로 찍고 한 손으로 땀 받고. 훌륭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핸드폰으로 언제든지 방송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아, 그리고 이제 새 폰이라 배터리가 빵빵하잖아요. 내 거는 이제 배터리가 맨날 간당간당해요. 네. 이제 어디 놀러 갈 때 제 걸로 찍으면 되겠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 다음 주에 한번 놀러 갑시다. 다음 주요? 네. 어디 갈까? 또 전대감님을 부른다든가 아주 이제 보험이 됐으니까 이제 그 개구리 특집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아, 개구리 잡으러 갈까요? 아, 제가 또 하나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맞지만 저 다다음 주 목요일에 이제 그때부터 백수가 됩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가 그렇게 누누이 말했던 네. 그만둬라. 1년 딱 채웠거든요. 아, 다다음 주. 네, 제가 아, 이제 진짜. 3월 8일부로 딱 1년 365일을 채우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고. 근데 혹시 방을 빼게 되면 제 방을 내드리겠습니다. 이 스튜디오를. 이 방이요? 네. 미쳤어요? 아, 왜요? 캐리 하나 빼고 오세요. 여기 화장실도 너무 추운데? 아, 그래도 이렇게 따뜻하잖아요. 화장실은 뭐 거기 앉아서 뭐 하려고요? 네? 치질 걸릴라. 일단은 아파요. 네, 그렇고. 네. 아, 그러면은 이제 김민철 씨가 백수가 된다는 기쁜 소식. 네. 아. 그래서 뭐 근데 다음 주 한번 놀러 가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네. 그럼 한번 어디 놀러 가죠.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네, 그래서 한번 정해보도록 하고 일단은 이번 주는 그래서 우리 써드렉 오늘의 주제는 이제 여행으로 잡았는데 조금 이제 가로를 치고 신혼 네. 여행이 되겠습니다. 아, 난 신혼여행 댕겨왔던 것 같아 그냥. 아, 뭐 좋은 점도 있지만 네. 그 언제나 그렇듯이 결혼은 현실이에요. 그렇습니까? 네, 나쁜 점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혼여행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전반적인 그러니까 신혼여행지로 유명한 곳들을 갔을 때 유의해야 될 것. 네. 저는 그래서 약간 신혼이기도 하지만 섬여행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섬여행이요? 네, 보통 이제 가면 섬들을 많이 가고 네. 그 이제 또 그 섬들이 아니면은 이제 그 유명한 곳들이 몇 있잖아요, 항상. 동남아든 뭐 유럽이든 그렇죠 미국이든 그래서 그런 데를 갔을 때 유의할 점들 혹은 또 이제 내가 느꼈던 점들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저는 신혼여행은 그냥 여자친구랑 여행도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김인철 씨는 혹시 섬에는 여행을 가보신 적이 없나요? 섬이라면은 딱 한 군데 제주도라고 봤습니다. 네. 제주도도 근데 신혼여행지로 일단은 그렇죠. 근데 전 제주도 갔다가 그때 다리 부러진 바람에 다리를 부러쳤었죠. 네, 신상태로 갔었죠. 네, 네. 아니요, 따로 다리가 가서 부러졌습니다. 아, 그 어린 친구들하고 갔던 때요, 그때. 네, 예, 예, 갔을 때 그제 거기서 외국인 분들이랑 술 마시다가 그냥 그만. 외국인 여자였나요?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아, 뭐 그럼 다리 좀 부러져도 상관없죠. 예, 예, 예, 예, 예, 예. 터키시였습니다. 터키시. 예, 예. 아, 저 안 되는 너무 영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아, 뭐 어때요? 뭐 영어가 필요했을까요? 왜요? 영어? 아우 소통을 해야지. 뭐 일단은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얘기를 좀 시작하다 보면 네 저는 이번에 신혼여행을 하와이로 갔다 왔습니다. 아 하와이를 갔다 왔는데 딱 그 처음 느낌은 알로하 알로하. 제가 지금까지 뭐 다른 동남아 네. 혹은 뭐 다른 섬들 네. 뭐 보라카이라든가 네. 또 이제 뭐 하이난이라 해서 중국 뭐 어떤 베트남 태국 이런 데를 왔다 갔다 해봤는데 네. 그런 데들이 그 휴양지를 표방하고 있으면은 그 어느 정도 이제 꾸며 놓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 가면 단점들이 다 있어요, 하나씩. 그래요? 그런데 딱 하와이를 가는 순간 깨달았어요. 가는 순간. 나머지 그 동남아 섬들은 유사 하와이에 불과하다. 아, 진짜? 네, 굉장히 좋습니다. 레알? 네. 하와이가 네. 기후도 그렇고, 어떤 그 섬 자체의 그 환경도 그렇고, 동남아에서 가지고 있는 단점들이 없어요. 어, 그래요? 첫 번째, 동남아... 습하지 않아요. 아, 그쵸. 동남아 쪽이 그 건기가 우기인데 우기쯤 가면 엄청 습하죠. 비가 와도 습하지 않아요, 그 동남아. 얼마나? 그리고 비가 네. 정말 안 오는 편인데, 네. 그, 저희, 제가 그 7일 동안 있었거든요. 어, 네. 7일 중에 하루에 엄청 폭우가 쏟아졌어요. 어... 마치 동남아나 우리나라 그 장마철처럼. 네. 네. 그래가지고 그 하와이 그 현지 이제 그 예를 들면 이제 그 뭐지 투어 같은 걸 하면 그 현지 분들이 운전을 하시는데 그 운전하신 분들이 그런 적은 처음이었다고 자기는 그렇게 비가 많이 한 15년 25년 살면서 네. 그랬던 적이 처음이라고 할 정도로 비가 많이 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습하지가 않아. 오 좋다. 그게 오히려 상큼하잖아 그러면은. 네, 바다 한가운데 있는데 그 적도 부분이라 그런지 네. 굉장히 맑고 쾌적하고 온도도 21도에서 26도 사이를 항상 유지한대요. 21도 26도 사이 정말 살기 좋은 온도네요. 네. 그래가지고 겨울인데 간데도 저는 반팔티 입고 다니면 너무 좋았는데 여자분들은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요? 건조하지가 않고 조금 기온이 20도 초반 되면은 이제 약간 가을 날씨 비슷해서 이제 좀 가디건 같은 걸 걸쳐야 되는. 어, 그 정도군요. 저 항상 여름인 줄 알았어요. 다들 옷 벗고 있길래. 아니, 나는 항상 여름으로 살았는데 거기 가서 그 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자분들은 좀 추위를 타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 그랬었고. 네. 그리고 이제 음식이 정말 음식이 정말 그러니까 아시아와 동남아시아는 네. 음식이나 일회용품으로 장난을 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렇죠. 가격 예를 들어서 1인분이라 해서 시켜놨는데 콕딱지만큼 나와서 아 결국 더 시키다 보면 돈이 뭐 싼 줄 알았더니 뭐 하나도 이것저것 네 거의 우리나라에서 먹는 거 똑같은 한 네다섯 개 먹어야 되는 두세 명이 가가지고 그건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남자 세 명이 가면은 네 접시 다섯 접시 먹게 되더라고. 아 맞아요 그건 그래요. 어 그랬는데 미국은 딱 1인 1플레이트 가능합니다. 어 역시 버거형들 어 가가지고 3개 시켰다가 망했잖아. 엄청 많이 나오는 거야. 네, 오. 아, 그, 또 특이한 게 거기 버거왕이랑. 네, 버거왕이랑. 그 마그도 나르시가 있잖아요. 네, 맥형, 맥형. 맥형이 있는데. 네. 그 맥형하고 버거왕하고 네. 우리나라하고 이미지가 정반된 게 느껴져요. 그 캐나다에서 김승찬 씨가 얘기했던 게 있잖아요. 아, 네. 좀 더 버거킹 쪽이 정크푸드에 가까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버거왕이 훨씬 좋아하는데. 아, 진짜로요? 네. 버거왕 쪽에 초록색이 없어요, 메뉴판을 보면. 양배추나 이딴 걸 안 넣어? 네? 다 그냥 뭐요? 빨갛고 초록, 빨갛고 갈색이야. 이야. 고기, 칠리 뭐 이런 거. 갈아가지고 너무 갈아가지고 넣고 뿌리고. 응, 그런 거밖에 없어가지고 네. 약간 그런 느낌이 강하게 받았는데. 아. 여튼 하와이가 그래서 네. 기후나 사는 사람들이 거의 폴리네시안들이 살잖아요. 네. 쉽게 말해서 이제 동남아의 네. 어떤 그 사람들 혹은 저 뉴질랜드 사람 이런 느낌의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 네. 태평양을 건너 다니면서 섬을 옮겨 다녔던 사람들. 네. 그런데. 일단은 그 서비스 마인드나 어떤 사람들의 마인드가 이제 뭐 알로하 마인드라고도 하는데 알로하? 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게 딱 그 미국식이에요 되게. 아 그래요? 어, 그래서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태국의 타이 뭐 스마일 뭐 이런데 네. 그게 나는 이 지들이 만들어내고 싶은 이미지지 그게 뭐 진짜로 그 태국 사람들이 뭐 여유가 좋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사기 쳐먹는 사람도 많고 택시 타면 맨날 긴장해야 되고 네. 근데 하와이는 정직해요, 딱. 아, 그래요? 음식도 정직하고 서비스도 정직해요. 팁을 10에서 15%, 아니 15%에서 20% 주라고 하는데 네. 처음엔 아까울 수 있겠는데 네. 서비스 받다 보면 느껴져요. 아, 그래요? 낼 수 있다, 충분히. 내가 먹은 음식 만족스러웠고 네. 그리고 뭐 쉽게 말해서 여기서 세 그릇 시킬 거 딱 두 그릇만 시켜서 먹었는데 서버가 잘해줬다 그러면 뭐 서비스 줄만, 이건 뭐 팁 줄만하다. 오, 그렇구나. 그래서 전혀 아깝지 않아요. 사실 저 캄보디아 갔을 때는 네, 딱 그 말, 그 말한 게 그냥 거기는 모든 걸 다 협상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 짜증나. 난. 어디 뭐 그때 뚝뚝이라고 무슨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일단은 계속 대중교통이 아니구나. 교통을 이용할 때도 계속 협상을 해야 되고 얼마 깎아줘라, 밥 먹을 때도 깎아줘라, 밥 팔찰 때도 깎아줘라 이렇게. 그게 당하는 거더라고. 거기는. 걔네들은 그리고 양심이 없게 올려받아가지고 네. 쉽게 말해서 나도 그 툭툭이란 거를 태국에서 타봤는데 네. 태국에서 처음에는 뭐 150바트, 300바트 뭐 이렇게 네. 받아서 그냥 줬어요. 그게 얼마 정도죠? 그게 뭐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얼마 안 돼요. 한 3,000원? 뭐 4,000원? 뭐 이런 건데 그 태국 아저씨 하나한테 사기 먹어가지고 보트 타러 갈 때 툭툭을 탔는데 그 아저씨가 딱 100바트인가 10바트만 주는 거야. 어, 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현지인한테 딱 그 정도 받는 거야. 10바트, 뭐 20바트, 30바트. 근데 우리 거의 한 10배 받은 거네. 그래서 택시가 뭐 우리 보고 2,500바트를, 그러니까 250바트를 달래. 어.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감이 생겼으니까 저 미친 거 아니냐고 뭐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명동에서 저희 뭐 남산타워 정도 올라가는데 네. 팔각정 올라가는데 한 2만 원 3만 원 내놔라 입고 온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네요. 미터 키고 가고 7천 원이고 그리고 현지인들끼리 뭐 3-4천 원에 해주면서 아니야 버스 가든가 그냥 뭐 억울하면 네가 뭐 알아보고 가시든가 뭐 난 안 간다 뭐 이런 느낌이야. 그래가지고 네. 잠시만요. 네네네. 저희 방송을 지금 이제 그 틀어놔가지고 메아리가 아닙니다 이거. 네. 됐습니다. 네. 네. 여튼 그래서 그런 네. 점들이 근데 하와이는 없어요. 그게 좋네요. 너무 좋은 거야. 와 역시 아메리칸 마인드네요. 거기는 그리고 신기한 게 네. 편의점이 네. 압도적으로 1등하는 편의점이 있어요. 하와이는 ABC마트라고. ABC마트가 편의점이구나. 네. 세븐일레븐조차도 맥을 못 추고 있어요. 거기 원래 네. 난 그리고 또 신기한 게 네. 그 하와이에 일본인들이 많이 오고 많이 살고 있어요. 아 진짜로요? 일본 애들이 그렇게 하와이에 그렇게 집착하는지 난 몰랐지. 나 신기하네. 거기 진주만이 하와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거기 그렇게 집착을 하더라고. 신기하네요. 뭘까 무슨 느낌일까? 그래도 사실상 그 어떤 그 네. 스팸 문화에서도 그러니까 거기가 그래서 의외로 미국인데도 불구하고 그 라이스를 먹는 문화가 굉장히 발달한 게 약간 그런 탓도 있는 것 같아요. 궁금한 게 하와이는 근데 어떤 요리를 먹죠? 거기 하와이의 전통 그러니까 하와이에서 유명한 건 스팸이에요. 네. 진짜요? 하와이에서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네. 스팸 소비율이 탑 3 안에 들 걸요? 아 진짜로요? 그러니까 탑 1, 2, 3가 우리나라 일본 하와이를 걸요? 진짜야. 거기 그 스팸 무스비라고 해서 네. 그 스팸이 올라간 주먹밥 편의점에서 우리나라 편의점에서 팔잖아요. 네. 그 주먹밥이 풀티나게 팔려요. 아 진짜요? 신기하다. 그 스팸을 못 먹고 사는 사람이 거기 살았나요? 거기가 군부대가 있잖아요. 원래 네. 이제 부대 군부대로서 이제 미국 현지인들이 많이 들어왔었고 원래 폴리네시안들이 많이 살았었고 그리고 이제 그 밖에도 이제 여러 뭐 플랜테이션 이제 거기가 원래 사탕수수 플랜테이션으로 이제 중흥기를 맞았기 때문에 네. 그 플랜테이션 사업에 종사했었던 사람들이 그 아시아계 사람들 일본 사람들이 한 2만 명이 그렇게 해서 들어왔다고 들었어요. 역사적으로 그렇게. 그렇구나. 그래서도 일본 사람들이 집성촌이 있는 거고. 아, 소됐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사람도 꽤 많이 들어갔어요. 거기 몇천 명씩 들어가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현지에서 살고 계신 분들 보면 이민이 이제 이민 3세대 정도까지 나올 정도가 이제 네. 역사가 됐죠. 거기서 막 독립운동하신 분들도 꽤 하와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네. 한인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네. 그렇구나. 그래서 스팸 아네 생각도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스팸 주먹밥 근데 그거는 뭐 자주 먹진 않아요. 가서 한번 맛보면은 딱 느낌이 편한 느낌이니까요. 그 전문점이 있다는데 내가 전문점은 못 가봤고 스팸 전문점이 있고요. 스팸 무수비 전문점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근데 이제 거기는 못 가보고 내가 어딜 가봤냐면 그 편의점에서 스팸 무수비를 팔아요. 전문점 게다가 온장고 해가지고 이렇게 팔아요. 온장고로. 그래가지고 거기서 몇 번 사 먹었었는데 일단은 첫 느낌은 아주 맛있다까진 아니에요. 그냥 뭔가 익숙한 맛이다. 그 편의점. 편의점 느낌이고 밥이 되게 많아요. 스팸 마요? 막 이런 느낌? 스팸 마요보다도 걔네는 마요네즈라도 짜줬잖아. 스팸이랑 그 아래 그 후리카케라고 해가지고 그 밥에 뿌려먹는 그거랑 이제 아래 밥이 있는데 밥이 양이 꽤 많아. 내가 봤을 땐 스팸 전문점을 가, 그 무수비 전문점을 가면은 스팸이 아마 많겠죠? 네, 스팸이 많고 밥이 좀 적을 것 같은데 딱 그런 느낌. 딱 그냥 그 편의점 양산형으로 딱 뽑아냈구나 싶은 그런 느낌. 근데 뭐 맛이 아주 없지도 않아서 그냥 뭐 배고플 때 출출할 때 뭐 1점 몇 달러 하니까 사 먹으면 꽤 괜찮아요. 괜찮겠네요. 그리고 거기 편의점들이 진짜 잘 돼 있어요. 아 그래요? 좋다. 생각보다 진짜 약간 일본 같은 느낌이네요. 음료수도 그렇게 안 비싸. 그 내가 진짜 네. 배신감을 느꼈던 게 네. 아리조나티가 우리나라에서 개 비싸잖아요. 2,500원, 네. 3,000원 하잖아요. 네. 거기서 진짜 개싸구려 음료예요. 깜짝 놀랐어요. 맥주보다도 싸고 뭐 거의 물하고 음료수 사이 정도에 있는 그 정도야. 물하고 탄산음료 사이 정도에 있는 그런 싸구려 음료예요. 역시 우리나라 들어오니까 비싸지네. 1.99달러 이래. 2,000원이 안 든다고. 싸다. 역시. 근데 뭐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소주도 바게꾸나 비싸지니까요. 뭐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네.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하와이의 장점은 음식 가지고 장난치지 않는다. 아 좋다. 일회용품으로 장난치지 않는다. 그 음식 가지고 장난치지 않는 게 제일 좋았어요. 시키면 딱 1인분 나오고. 네. 그리고 음식에 있어서 뭐 이렇게 좀 양 같은 걸로 장난 안 치고 그 물탄 맛 안 나고 거기는 파워에이드도 우리나라 파워에이드 투명하잖아요. 네. 안 투명해요 거기는. 그래요? 어, 진해. 진해. 칼로리도 달라. 우리나라 그거 알아요? 얼마 전에 코카콜라 그거 네. 파워에이드 원래 네. 600ml 한 통에 72칼로리였는데 얼마 번 전부터 60칼로리로 바뀐 거? 아 줄었어요? 당을 더 줄인 거예요. 물 탄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놈의 자식들 가격은 그대로면서 나쁜 놈들이에요. 우와 이거 안 되겠네요. 그걸 이제 소비자들은 모를 거라 생각하겠지만 다 알지만 어쩔 수 없이 사 먹는 거야. 내가 그 맛이 다른 데서는 안 나니까. 전 몰랐습니다. 아, 그 빡쳐가지고 예. 나는 그 사 먹을 때마다. 아, 그래요. 우린 호우니까요. 그 뭐 공지 같은 것도 안 하잖아 그런 거. 그렇죠. 전 아예 몰랐으니까요.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장난을 안 쳐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그런 거 장난치다가 미국은 소송 걸리면 이제 뭐가지 그냥 날라가 버리니까. 아, 그렇죠. 미국은 그런 소송 문화가 선모가 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우리 한번 소송 걸어볼까요? 파웨이드! 왜 나 죽는 거야? 우리나라에선 집이오나 나오겠지 뭐. 기업하기 좋은 나라. 기업하기 좋은 나라니까. 네. 하여튼 그래서 미국에서는 뭐 그래서 마트를 가든 편의점을 가든 그리고 그래서 가격 차이가 크게 없어요. 오, 좋네요. 장난을 안 쳐요. 우리는 편의점 너무 비싸고 마트 가면 좀 싸고 그런데 마트에서 가끔 이제 폭풍 세일을 하는 애들도 있기는 하고 편의점에 없는 걸 마트에서 파는 경우가 있지만 가격을 그렇게 장난쳐 놓진 않아요. 아 신기하네요. 재밌네요. 그 이제 오히려 자판대에서 그걸 장난을 치는 거야. 나는 오히려 그래서 편의점보다 자판이 쌀 줄 알고 자판에서 팔찌를 하나 사줬어요. 이제 마누라를 팔 오, 네. 진주 팔찌가 있어요. 아~ 그 그런데 섬을 가면은 네. 그 진주들이 상품이 이게 되는 정말 둥글고 흠집 없는 애들 빼고 좀 안 그런 애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조개 안에서 상 팔지 못할 애들 그런 애들을 엮어가지고 5-6천 원에 팔찌로 파는데 꽤 예뻐. 괜찮아요. 그래요? 진짜 진주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거를 자판에서 8,000원 $8 주고 샀는데 왔는데 이 이시마트에서 4.99에 팔더라고. 자판놈들이 사기를 쳤어. 그건 한 상상 조심해야 됩니다. 조금 외곽으로 갔더니 그 자판에서 사기를 치더라고. 우리나라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이 어디선가 장갑을 한 1,000원, 2,000원에 파는 걸 딴 데 갔더니 5,000원 팔고 있고 막 그런 거 있더라고요. 아 근데 그 우리나라는 그게 좀 심하잖아. 그러니까 네. 8달러하고 5달러면 5대 8이니까 뭐 비교 해봐 1.5배 네. 받은 건데 우리나라는 1,000원짜리 5,000원이 되잖아요. 이거는 너무 장난의 정도가 심한 거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특히 뭐 제일 대표적인 게 지금 한창 경기 중에 평창이 제일 그런 말이 많았었죠. 네, 뭐 근데 이제 뭐 평창이 그 KTX 뚫려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 장난을 못 친게 된 것도 있어가지고 뭐 괜찮다라는 말도 있어요. 아 그래도 네. 아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아쉽네요. 네, 오늘 한번 난 가볼까 제안을 해볼까 생각도 했었는데. 네. 오늘 폐막이니까. 사실 저도 그래서 알아봤거든요. 폐막식 티켓이 네. 너무 비싸더라고요. 네, 20만 원, 20만 원 정도 할걸요. 네, 기본은 한 2-30만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쉽지 않죠. 인생 네이버, 이런 게 다 이렇습니다. 네이버로 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 평창 표 하나면은 우리 여기 스튜디오 월세 한 번인데. 아. 월세 한 번이면 한 번도 넘지 15만 원이야. 그니까요. 전기세 4,800원 나왔다고요. 우리 4,820원짜리 전기세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왠지 그거 할 바엔 그냥 아껴가지고 한 달 더 쓰자 여기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유 너무나도 현실적인 감각 감사합니다. 네 예 예. 슬프다 우리. 네 괜찮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6월까지는 이제 몇 달 안 남았거든요. 네. 6월 정도 되면 에어컨을 가동을 해야 될 텐데. 이제 전기비가 이제 슬슬 또. 그렇네요. 네, 뭐 고민이 많습니다. 그때까지 빨리 팔로우를 할 텐데. 네, 뭐 일단은 그렇고 다시 하와이 얘기로 돌아가서 해보겠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하와이 그 신혼여행을 네. 패키지로 안 가고 네. 그걸로 갔어요. 자유여행으로. 네, 자유여행으로 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자유여행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내부에서 투어를 한다든가 1인 투어 뭐 혹은 다른 섬에 가본다. 하와이가 아, 섬이 여러 개예요? 네, 섬이 7개가 있어요. 그리고 네. 그 섬 이름이 하와이인 게 아니라 그 7개의 섬 중에 현재 화산 활동을 하고 있는 가장 큰 빅아일랜드를 칭해서 걔를 하와이라고 하고요. 아, 가장 큰 섬 하나가 하와이고 네, 나머지 7개 섬은 이름이 다 따로 있고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호놀룰루 공항 호놀룰루 거기는 이제 그 다른 섬 이름이 있어요. 아 거기 다른 섬인 거예요? 네, 섬 이름이 다른 거예요. 하와이라는 섬이 아니에요. 거기가. 그러면은 그 공항에서 내려서 하와이로 가려면 또 배를 타야 되는 거예요? 비행기를 보통 타죠. 주내선으로. 아 그렇게 하면 비싸요. 그거는 한 20만 원 돈 할까 15만 원 돈 할까. 아 그러니까 그 섬섬 갈 때는 또 비행기로 왔다 갔다 하는 거군요. 네, 뭐 원주민들도 그렇게 해서 많이 왔다 갔다 하더라 하고요. 아 그래요? 네, 그 비행기가 잘 돼 있어요. 뭐 한 우리나라 버스처럼 한 25분 단위로 있는 것 같던데. 아 진짜? 저가항공 같은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그건? 뭐 그냥 뭐 타면은 몇 인승 안 돼? 한 50인승 되나? 근데 아 맞아요. 그것도 있어요. 뭐요? 하와이안 에어라인을 내가 탔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준해선도 한번 타봤거든요. 비행기에서도 서비스가 아, 딴 달라요? 그, 그 에어아시안이 뭐 그런 애들 저가항공이랍시고 네. 서비스 다 빼먹었잖아요. 그쵸. 뭐 먹을 건 다 팔고 네. 네, 물 같은 것도 막 그냥 코딱지만큼 나오고 그쵸. 뭐 보면은 뭐 음료도 안 주고 한 5시간 비행을 베트남까지 하는데 내가 음료를 두 번 서비스 받았는데 더 달라니까 안 주고 물밖에 안 주고 맨날 연착 뭐 기본이고 아 맞아 나 연착 스토리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 우리 복숭아 항공 진공기 막 이런 거 하여튼 괜찮아요. 난 좀 특별한 연착 스토리 있어요. 뭐죠? 2월 11일에 내가 결혼해서 떠났잖아요. 네네네. 그날 그거 아시죠? 김여정 북한 아, 네, 돌아가는 예, 날이었던 예, 예, 예. 거 내가 10시 비행기였거든요. 밤 10시 비행기 헐, 네. 바로 옆에 봤는데 고려 항공이 있었어요. 허! 내래 중조선 동료들 근데 10시 비행기였어 내가. 근데 자꾸 기장이 자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 20분을 계속 끄는 거야. 그 사이에 그 고려 항공이 떠났어. 설명도 안 해주고 기장이 근데? 기장이 그러니까 뭐 공항이 바빠서 공항이 바빠서 발주로가 바빠서 현재 발주로를 전부 사용하고 있어서 출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발.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wait. 그랬는데 네. 고려 항공이 그 사이에 딱 떠나는 거야. Yeah. 내가 봤을 때 그 100%지 이제. 약간 먼저 가십시오. 약간 우대해줬네요. 그리고 또 이제 걔네들이 뭐 다른 비행기하고 같이 떠나고 싫어했겠지. 지네들은 완전 VIP인데. 그쵸. 걔들 딱 중심을 해줘야지. 그래가지고 그 고려 항공 떠나는 걸 우리가 옆에서 바로 봤어요. 아 진짜 대박이다. 난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그 게이트도 그러면 잘 막아놨겠거니 싶은 생각인데 생각해보니까 바로 옆 게이트였거든 사실상. 그렇겠죠. 뭐 그렇다고 뭐 갑자기 그걸 막 막을 수도 없는 거 사실은. 내 부인이 좀 그 뭐라 해야 되냐 그 불안병이 있어가지고 자꾸 뭐 빨리 가자 하는데 나는 뭐 이거 한 20분 정도 늦게 가도 상관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옆에서 기다리다가 좀 김여정 좀 보고 그랬을 걸 그랬어. 아 그니까 막 그러면은 근데 그때 당시 김여정 말고도 그 북한 어떤 정치가들도 같이 왔을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 뭐 수행원들도 같이 왔을 거고 응원단도 일부 돌아갔을 걸. 그러니까 한번 벌써 보면은 정말 꽤 재밌었을 텐데 우리 북조선 동지들 신기하네요. 고려항공이라니. 여튼 그래서 다시 또 이제 하와이로 돌아오면 아 예. 일단은 시작부터 매우 스펙타클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하와이에서는 정말 그 비행기 서비스조차도 장난을 치지 않는다. 아 내가 목마르면 가서 Do you want something to drink? 난 심지어 그리고 좀... 이제 네? 음료도 그런 거 있잖아. 내가 그 전까지 못 해본 걸 한번 해보고 싶었어. 뭐죠? 보통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하면 하나만 얘기하잖아요. 얍. 두세 개를 얘기해보자. 아, 원래 A and B. 아니 원래 그 비즈니스나 퍼스트는 네. 전부 다 주세요 하면 다 준대요. 아 진짜로요? 와인부터 해가지고 맥주까지 다 준대. 한번 사본 적 없으니까. 난 두 개를 해보자 그래서 one water, one juice, one beer and one juice 했는데 주더라고. 어머. 통캔 그거 있잖아. 빵빵 거. 이야. 그래가지고 마우이라고 돼 있는 그 하와이 비어 네. 하나랑 그 알로하라고 하는 하와이 그 음료가 있어요. 네네. 구아바 패션 오후르츠 이렇게 돼 있는. 이것저것 다 하는 거. 하여튼 그래서 그 두 개를 이렇게 딱 받았어요. 와. 먹었는데 둘 다 맛있었어. 대박이다. 마우이 맥주는 굉장히 그 에일하고 라거 사이에 그러니까 향은 되게 세, 향이 세고 탄산도 센 맞아, 그런 거였고. 맛있겠다. 얘 이제 알로하가 정말 맛있었어. 그래요? 얘네들이 이제 과즙 이런 걸 잘 사니까 그래서 그거를 한 세 번인가 받아 먹었어요. 그러니까 받아 먹고 불 다 꺼져 있는데 화장실 갔다 목이 마른 거야. 아주 would you some could you give me a drink? Something drink? What do you want? 그러면서 해가지고 받았는데 또 그 뚱캔 하나 주더라고요. 아 이렇게 thank you. 선생님 4달러 thank you. 4달러 thank you. 그거 받아서 한 두 번 더 먹었고. 좋네요. 기내식도 빵빵하게 나와요. 와, 적당 먹네. 정말 미국스러운 기내식을 나와요. 뭐죠? 뭐 아침 식사는 괜찮아. 뭐 비스켓 샌드위치 이런 게 나오니까. 아, 네. 점심 식사가 그 미국은 칠리 이런 거 먹는 거 알죠? 우리나라 카레처럼. 아, 그래요? 그런 걸 먹어요. 아. 근데 그 칠리를 딱 해서 주는데 정말 그 뭐라 해야 되지? 카레 덮밥 먹는 기분인데 약간 좀 미묘한 그 미묘한 느낌? 똠양꿍 같기도 하면서도 똠양꿍 카레다. 약간 그러니까 향신료 느낌 조금 강하고 향신료 느낌이 조금 있고 토마토 맛이 조금 있고 약간 그래가지고 신기한 느낌이었어. 그렇구나. 아 사실 진짜 저는 저가항공만 맨날 이용했었으니까 저가항공은 물 달라는 것도 눈치 보여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종이컵도 이만한 거였어. 그러니까 한 잔만 더. 해가지고 물밖에 안 주면서 그렇군요. 예전에 뭔가 근데 예전에 제가 유럽을 간 적이 있었는데 어릴 때 그때 컵라면 준 적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거기서 아, 그 하와이안 에어라인은 네. 갈 때 그러니까 시간대별로 달라. 식사를 주는데 진짜요? 네. 내가 밤 비행기를 탔잖아요. 네네네. 타자마자 일단은 밥을 줘. 아이고 저녁 식사처럼 타자마자 그래서 자고서 이제 내릴 때쯤에 네. 아침 식사를 줘. 왜냐하면 현지 시간이 10시 11시쯤 됐거든. 좋네요. 오전 10시 11시 네. 비행기에서 두 끼를 먹고 그리고 두 끼를 그렇게 줬고 돌아올 때는 네. 출발할 때 또 마찬가지로 밥을 줍니다. 그리고서 중간에 컵라면을 줘요. 그리고 내리기 직전에 아침밥으로 샌드위치를 줘요. 뽀뽀 내가지고 그냥 하면서 내가 80만 원 정도 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안 비싼 편이에요. 최저가로 검색을 한 거고 그렇구나. 하와이 가는데 80만 원이고 그러니까 조금 잘 고르면 60만 원, 40만 원대도 나온다고는 해요. 그거 이벤트 특가겠지. 응, 그런 거겠지만 그래서 나는 만약에 다음에 하와이를 갈 일이 생기면 저가 항공 안 타고 그거 하와이안 에어라인 타려고요. 아 그래요? 한 12만 원, 한 10, 20만 원 정도의 가치는 충분히 합니다. 서비스가 괜찮습니다. 정말. 그렇군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짐도 좀 내가 초과해서 들고 가잖아. 그러면은 다시 그 입구에서 이렇게 걸러낼 때 뭐 네가 알아서 하든가 이런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다 가져가서 짐 붙여주고. 멋있다. 갖다 준 게 따로 있어. 진짜. 그럼 그런 것도 해주고. 그리고 이제 뭐 서비스 같은 게 꽤나 괜찮고. 그리고 모든 좌석에 그 모니터 달려 있어요. 아. 게임도 할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고 음악도 들을 수 있어요. 어우 좋네요. 네, 우리 그 시청자들이 대부분 교인이라 가지고 이상하네요. 야, 근데 우리 승찬이 안 올 걸 왜 우리 오늘 한 거야? 어젯밤에 몰라서. 그냥 너 술 먹고 할 걸 그랬다 야. 안 돼. 어젯밤에는 내가 어젯밤에는 아마 필터링이 안 됐겠지? Hello baby. 나 배우 외로워. 뭐 이러면서 막 이런 이상한 소리 했었을 거예요. 그럼. 안 돼. 큰일 날 뻔했네. 그러니까요. 일요일 아침에 이래서 안 좋네요. 여튼 뭐 다시 또 하와이로 돌아갑시다. 네, 알로하.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자유여행을 내가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패키지를 하는데 그 가자 하와이라는 그 업체를 이용을 했어요. 굉장히 오래된 업체고 굉장히 서비스도 잘 돼 있고 현지 사무실도 굉장히 크더라고. 괜찮기는 한데, 문제가 뭐였냐면 나는 언제나 자유여행을 계획을 할 때 젊은 사람의 입장으로서 어떤 그런 안정성이나 그런 것보다도 약간 익사이팅 그렇지. 그렇죠. 그런 걸 원하는데 정말 내 인생 최악의 투어를 했어. 근데 그게 업체 잘못은 아니고 내가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요? 빅아일랜드 투어라고 해서 그 큰 섬을 간 거야. 하와이 진짜 하와이 섬. 비행기를 타고.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너무 한국식 투어였던 거지.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버스 태우고 버스 내리고 2시간 이동하고 15분 내려서 사진 찍고 사진 찍고 다 사세요. 이동해서 또 15분 내려서 사진 찍고 자 쇼핑하세요. 아, 게다가 비까지 오는 거야. 오 시부러워. 거의 힘날 때쯤엔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근데 그 화가 나는 와중에 가이드 아저씨가 그러니까 한국 아줌마 아저씨들이 좋아한다고 뭐 저쪽 리조트엔 골프장이 오늘 어떻게 좋고요. 저쪽은 52년도에 개장한 데인데 골프장 거기 뭐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머물렀던 곳이고요. 네. 골프장이고요. 그 설명을 듣는데 내가 진짜 빡치는 거야. 막 골프장이고요. 내가 이런 걸 하자고 한 사람당 300달러씩을 내고 30만 원을 내고서 60만 원으로 된다. 패키지를 하루로 이렇게 버리는구나 시부렁. 패키지는 역시 우리 나이 때는 패키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 심지어 그런 거 있잖아. 서핑 서퍼들이 엄청 많이 네. 비도 안 오는 쨍쨍한 그러니까 섬이 크다 보니까 이쪽 한쪽은 사막 기후고 이쪽 한쪽은 열대 우림 기후야. 아, 진짜 신기하다. 그래가지고 우림 기후 쪽에는 거기는 화산이 있는데 거기가 비가 계속 내리고 있고 이쪽은 쨍쨍해. 비가 나? 응. 신기하다. 사막 기후 쪽은. 대박이다. 그 사막 기후 쪽에 있는 해변들이 서핑 하는 애들이 상주하면서 계속 서핑을 하고 거기 이제 그 가장 유명한 하나우마 베이라고 있어요. 그 네. 스노클링으로 유명한 데요. 거기가 이제 물고기들이 많아. 이쁘겠다. 거기도 가서서 예뻤는데 그거보다 훨씬 좋다는 데가 있는데 그 포인트를 한국식 투어잖아. 아 체험하게 해주지 않아. 여기가 그 베이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보셨죠? 갑시다. 잘 찍으셨나요? 아, 시부러. 물 한번 발 못 닦읍니다. 물 한번 못 닦아보고. 아유, 내가 이딴 걸 하자고. 좋은 꿀팁입니다. 지금 패키지는 아닌 걸로. 그거는 웬만하면 신혼부부 정말 그런. 근데 내 부인은 의외로 그런 투어를 좋아하는 편인 거야. 아. 그래가지고 괜찮대. 사실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저랑 저랑 서승환 군이 약간 여행 세팅 한 걸 좋아해. 미친 듯이 노는 걸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사실 따라온 사람들이 힘들어. 숙소도 필요 없고 사실 먹을 것도 살짝 부족해도 상관없어. 근데 이제 먹을 거는 네. 원래 익사이팅한 걸 찾으러 돌아다니다 보면 감이 오거든. 많이 지나다니니까 야 저기는 쩔 것 같다. 그래 괜찮아 보인다. 근데 이제 숙소는 그래서 우리가 신경 졸라 안 썼잖아요. 솔직히 이게 집인지 이게 뭔지 뭐 침대만 있으면 누워서 자고 나가고 지진이 나도 뭐라도 상관도 안 쓰고 벽만 있으면 됐어요. 벽과 침대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는 만약에 여의가 여의치 않아가지고 노숙을 하게 됐어도 즐거워했을 거야. 뭐 하와이면은 뭐 다 타네 이러면서 막 아, 그쵸. 아, 하면 진짜로 그 따뜻해서 노숙자가 많아요. 공원 같은 데 가면 텐트 쳐놓고 사는 사람이 많아. 그 하와이가 나쁜 점이 그거야. 놀기에는 좋지만 살기에 정말 빡빡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요, 왜요, 왜요? 그 사람들이 물가가 비싼 편이야. 거기가 미국에서도 네. 비싼 편이고. 네. 그리고 확실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서울 한 도심 한 군데에서 그러니까 한 가운데서 네. 밥 사 먹는 기분이 나요. 가격으로만 따지면 조금 비싸구나.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없대요. 진짜로? 왜지? 시급이 낮고 그리고 거기에 뭐 예를 들어 엔지니어가 사는 거 이거 우리 나처럼 뭐 조금 고소득이 되려면 뭐 엔지니어든 사무직이든 화이트칼라든 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거기 뭐 금융회사가 있기를 해 뭐 뭐 공업회사가 있기를 해 거기 공장이 있기를 해 그렇죠. 있는 거라고 군부대하고 이제 휴양시설밖에 없는데 관광지니까 그러니까 휴양시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고 해봤자 뭐 비싼 돈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없잖아요. 뭐 제니터 뭐 청소 관리자 뭐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양질의 일자리가 없고 거기에서는 이제 물가는 비싸고 그러니까 살기는 나쁜 동네인 거야. 그래서 생각보다 노숙자도 많고 그렇구나. 이제 하우스푸어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민도 보면 하와이 이민이 꽤나 나쁘지 않은 게 10만 달러 이상의 투자를 하고 10명 이상의 고용 조건을 갖추면은 거기서 사업하는 사람한테 비자를 줘요. 영주권을 줘요. 그럼 근데 거기서 무슨 사업을 해요? 투자 이민 같은 거. 근데 수탄수수 하는 거야? 그것도 있어. 중심지가 RA라고 해가지고 중심지가 아닌 투자 지역 조금 이제 벗어난 데는 5억 이상 투자를 하고 거기에 10명의 고용 효과라고 했는데 고용을 직접 안 해도 간접적으로 고용 창출을 했다는 거 그 정도만 증명을 해도 이민을 받아줘. 비자를 주는 거구나. 왜냐하면 그것도 그렇게 관광객들이 많이 가지 않는 곳에서는 분명히 먹고 사는 게 충분치 않을 거니까. 그렇죠. 분명 문제 있을 거니까. 내가 이제 그 해외 자본으로서 이렇게 들어가서 투자를 해서 사람들을 먹고 살리고 있다는 것만 보여주면 그냥 걔네들은 이민을 오케이 해준다는 거야. 딱 돈만 주면 이제 봐주겠다. 역시 아메리칸 마인드네요. 그래서 하와이가 그런 점은 있는 거지. 이민으로서는 또 굉장히 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꿀바는. 거기 그래서 그러니까 세컨하우스들이 많다고 하더라고, 셀럽들의. 근데 궁금한 게 그러면은 하와이로 해가지고 비자를 받아서 이민을 가. 그럼 다른 주에서도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 시민, 그러니까. 미국 영주권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네? 난 그래도 요즘 막 미국 이민 가기 힘들다, 비자 따기 힘들다 엄청 소리가 많잖아요. 투자 이민은 또 조금 다르죠. 돈이 많이 돈이 많으시다면 머니라면 네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우리는 이제 조만간 백수와 뭐 이제 곧 백수가 되고 싶어하는 친구 이렇게 둘밖에 안 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선량한 백수가 된 대학생 좋게 말한 대학생 하나가 있고 그렇죠 우리 삼백수네요 이제 나이가 서른인데 이거야 이꼴로 살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괜찮 뭔가 컨셉 좋은데요. 나이 서른에 백수세. 아이고 그 인생의 밑바닥을 보여줄게요. 나이 세 개를 합하면 100이겠네. 아직은 아닙니다. 90인 걸로. 네. 뭐 여튼 그래서 하와이가 그게 참 그 괜찮은데 네. 그 투어 하는 업체 한인 업체를 들어가시게 되면 특히나 내가 설련으로 꺼서 갔잖아요. 너무 가족 단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익사이팅하고 좀 거리가 멀었어. 다들 안정적으로 놀고 그냥. 근데 이제 내가 좀 익사이팅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난 사실 그래서 내년에 뭐 여행을 뭐 김민철 씨랑 같이 간다? 뭐 혹은 내가 봤을 김승찬도 올 수 있어. 하와이 정도면 돈이 있을까 승찬이가? 뭐 한 80만 원 정도 우리가 비행기 값 정도 내줄 수 있지 않을까요? 봐서요. 네, 근데 여튼은 여튼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약에 여행을 한다 치면은 꼭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떤 거죠? 하와이에서? 거기 하와이에 겨울이 되면 그 알라스카에서 추워가지고 고래들이 내려와요. 아니 설마 걔네들을 고래 잡자는 거 아니죠? 걔네들을 직접 볼 수 있어요. 근거리에서 배 타고 나가면. 무서워. 근데 무서워. 무섭지만 또한 엄청 나는 옛날부터 고래를 너무 보고 싶었거든. 나가 우리 이제 모비딕 찐다 모비딕. 모비딕. 아니야 근데 진짜로 순하고 걔네들이 지능이 높아서 그런 거 인간이 있다는 걸 다 알아요. 그래요? 그러다가 툭 하면은 아니 그 툭 건드리면 자기네들이 골로 간다는 걸 알아. 거기 그거 그건 아셔야 돼요. 하와이가 전술적 요충지기 때문에 보트를 타고 좀만 나가잖아요. 그 순양함이랑 해군들, 해군들이랑 네. 저 공군들, 하늘에서도 막 슝 지나가고 진짜요? 엄청 완전 군사 시설이구나 거기가. 그거 다 알아. 그리고 고래들도. 진짜?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사람을 해치잖아. 해치면 내가 잣대는구나. 잣대는 거 다 알거든. 그렇군요. 그래서 난 그걸 꼭 해보고 싶었는데 이제 좀 다음에 가면 해보는 걸로. 일정을 빡빡하게 짜갔거든 내가. 그렇군요. 전에 한번 그런 바다 쪽 가면 해보고 싶은 게 서핑 해보고 싶어요 요즘 갑자기. 서핑? 개 재밌어요. 해봤어? 서핑도 해봤다. 대박. 보드 안 가라앉았나요? 한스 허드만이라는 분이 있어요. 아하. 그분 이제 옛날에 이제 전문 서퍼를 했던 분인데 지금 하와이에서 서핑 네. 스쿨을 하고 계세요. 아, 네. 서핑 스쿨 레슨 2시간 받는데 네. 75달러, 7만 5천 원 정도. 괜찮네요. 네. 나쁘지 않아요. 특히나 거기서는 사진 찍어서 CD도 주죠. 아~ 그 위에 있는 걸치는 옷도 빌려주고 신발도 빌려줘요. 아, 신발까지도. 그걸 다 해서 7만 5천 원. 아, 괜찮네. 그 정도면. 그리고 웬만하면 그룹 레슨이라고 해서 뭐 원래는 4명, 3명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통 2명으로 해줘요. 어, 좋다. 네, 그래서 가서 그 허드만 선생님한테 배우면 뭐 한 30분 안 배워서 서요. 오, 대박. 딱. 어, 서가지고 이렇게 나 사진도 있어요. 그래 이렇게 아, 이러고 진짜? 있는 거. 진짜 재밌어. 어, 참 재밌겠다. 그래가지고 부인이랑 서로 막 신나서 타고 나 이제 고프로도 가져갔었거든요. 그걸로 찍고. 네. 정말 좋았어요. 어우, 진짜. 제가 이번 여름에 한번 꼭 해보고 싶은 거잖아, 서핑이. 네, 그래서 서핑 그리고 이제 하와이는 1년 365일 여름이니까. 그니까. 언제 가든 서핑을 할 수 있죠. 와, 좋다. 서핑이랑 스노클링은 정말 훌륭한 컨텐츠였습니다. 좋았습니다. 그렇구나. 정말 그 뭐라지 그렇게 위험하지도 않고 괜찮아요. 그래 역시 섬에 가면은 물에 빠져 봐야 돼요. 그 두 개가 어. 정말 괜찮았고 또 이제 하면 안 될 게 이제 뭐 한국 투어 기승전 한국 투어 어, 그리고 이제 비 오는 날은 꽤나 힘들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김민철 씨랑 하와이를 뭐 신혼여행이 아닌 대로 네? 간다. 신혼여행이요? 네. 네. 신혼여행이 아닌 채로 간다. 간다. 치면 이제 숙소를 조금 가격을 다운해서 가고 그냥 텐트 제가 텐트 가져가죠 뭐. 그건 좀 과한 것 같고요. 따사다면서 너 그러다 경찰서에 끌려간다. 어, I have no passport. I have no passport. 여튼 아 그리고 또 이제 밤낚시도 해봤는데 네. 뭐요? 어, 너무 힘들더라. 너무 힘들더라. 아 그게 내가 정말 멀미 걱정을 많이 해서 네. 그 현지에서 멀미약을 비싼 걸 샀어요. 8,000원짜리 사가지고 네 시간마다 하나씩 먹으랬는데 두 시간마다 하나씩 먹었어. 졸릴라. 아니 그 아니, 엄청 졸렸어요. 진짜 죽는 줄 알았어. 엄청 졸려요. 아니 우리 그리고 내 여자친구랑 물르고 있다가 네. 그거를 먹고 나면은 항상 해롱해롱 되다가 딱 투어 끝나면 숙소 돌아와서 그냥 뜬뜬 자는 거야. 어, 어. 그래가지고 이거 왜 그럴까 해서 내 생각에 이거 약 부작용인 것 같다. 약 때문에 그래요. 어.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멀미약을 먹고 왜 졸린 거예요? 나한테 말하지 그랬어. 아이고 미안해요. 멀미약 자체가 그 살짝 그런 효과예요. 그러니까 멀미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멀미를 못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 나도 그 생각을 느낀 게 위장이 살짝 얘가 필을 받고 있었어. 맞아요. 어, 그래서 내 머리로는 못 인지를 하고 있는데 어, 뭐, 위장이 살짝씩 이렇게 다운. 어. 네, 그래가지고 약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걔가 좀 다운시켜, 그러니까 뇌를 좀 다운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살짝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4시간마다 먹으라는 거야 이놈아. 약사말을 들으라고. 아니 내가 너무 네. 위기감을 느꼈던 게 네. 옆에 중국인 부부가 있었는데 걔네는 자기네들이 강할 줄 알았나 봐. 장난해요? 타고 타자마자 배 탄 거예요? 줬는데, 어, 네. 밥을 줬는데 빨간색 소세지와 칠리를 넣었어요. 빨간색. 아씨. 근데 네. 옆에 부부가 이제 단체로 네. 둘이서 이제 시작한 거야. 빨간색 레인보우를 막. 심지어 그 남편이 바보같이 원래 이게 시식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멀미를. 근데 이제 그게 느껴지면 이제 팔 바깥으로 해야 되잖아요. 안에다가 아 이거 어떡해. 갑자기 이제 낚시하고 이제 부인이랑 신나게 낚시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이렇게 소리가 들린 거야. 아욱이 소리가 들린 거야. 아우 네. 바닥에 이미 이제 시뻘겋게 메이킹 피자와 네, 페페로니 피자. 그래가지고 막 둘이서 막 계속 토하고 낚시는 하나도 못하고. 근데 나도 한 3시간, 그러니까 그게 5시부터 9시까지거든요. 네. 한 3시간 넘어가서 이제 8시 반쯤 되니까 힘들어요. 졸린 거 플러스 어지럽더라고. 아, 나 못했어 나는. 어, 그래가지고 막 어 이거 큰일인데 말하자. 근데 이제 거의 끝날 때 됐으니까 좀만 참으면 되겠지 해가지고 내리자마자 아니 그 토하진 않았는데 네. 그걸 먹지를 못했어. 아~ 그 원래 생선 잡은 거를 이렇게 구워주거든요. 아, 먹지를 못하겠던 거야. 그래서 뒤집어지니까 그 위장이 조금씩 이제 느끼고 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는 안 어지럽고 좀 괜찮은데 그 위장에서 점점 이제 슬슬 올라온다. 어, 그래가지고 말해서 막 이제 내려가지고 가자마자 숙소 가자마자 한 9시 원래 11시 12시까지 놀거든요. 네. 근데 9시 딱 도착하자마자 그냥 골아 떨어져가지고 다음날 아침까지 잤죠. 배는 안 타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배범이 심하거든요. 아 근데 그건 좋았어. 패러세일링 보트는 네. 걔는 이제 스피드보트잖아요. 네네네. 아 그런 것쯤은 엄청 재밌어. 진짜 패러셀링은 내가 봤을 땐 하루 두 번 해도 돼. 아니야 힘들어. 두 번 해도 돼. 그런가요? 어, 그 세트가 있어요. 그 네. 가자 하와이 사이트를 가면은 패러셀링 플러스 뭐 수중 그 스쿠버 다이빙 혹은 네. 뭐 어떤 수중 액티비티 두 개를 세트로 팔거든요. 네. 요거는 꼭 해도 됩니다. 꼭 해야 그렇군요. 됩니다. 진짜 재밌고 좋아요. 패러셀링이 진짜 너무 좋았어요. 그렇군요. 아니 무섭네요. 제가 배멀미 아 내가 섬을 한번 가본 적이 있구나 나도. 무슨 섬을 갔는데요? 고등학교 때 울릉도랑 독도를 갔어요. 한국섬 전문이시네요. 아, 네, 예, 예. 해주 고등학교 그 수학여행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이제 이 저, 제 1학년 때. 근데 상상고. 네, 상상고. 근데 배가 그 막 우리가 보면 막 생각하는 막 타이타닉의 I'm on the king, I'm free 막 이런 게 아니라 진짜로 막 창고 같은 배인 거예요. 창문도 없이 막 완전 엔진실 옆에서 막 달달달달달 이러고 있고 멀미가 엄청 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가지고 막 골골골골골 되고 막 근데 그게 여파가 너무 심해가지고 거기 울릉도에 있는 내내 계속 제가 약간 골골댔어요. 몸살까지 겹쳐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한 번은 독도 가는 날인데 독도 울릉도에서 독도 계속 배 타고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내가 배멀미 너무 심해가지고 그냥 친구랑 이렇게 잤어. 눈 뜨니까 독도에서 울릉도에서 돌아오고 있더라고요. 제가 두고 너를 두고 날 들고 난 울릉도에서 독도 가고 있지 않는데 눈 뜨니까 독도에서 울릉도로 돌아오고 있는 거야. 독도를 보지도 못하고 해가지고 난 배를 왜 탔지? 이 생각 들어. 떼어서 좀 데리고 가지. 애들이 크니까요. 아, 우리가 배신감을 느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가지고 아, 배멀미만 아, 너무 심해 아 이러고 있는데 울릉도에 풍랑주의보가 떠가지고. 멈춰 있는 거야? 울릉도에서 아니 못 나왔어요. 못 나왔어? 해가지고 한 3일 동안 더 갇혀 있었어요 울릉도에서. 재밌었겠네. 아 근데 울릉도 거기 진짜 조그맣더라고요. 할 게 없어요. 아 그랬던 적 있었네요. 그게 뭐 수학여행이 아니고 우리끼리 자유여행했으면 우리끼리 뭐 할 걸 찾았겠지. 그렇겠죠. 근데 이제 한땅 수학여행이니까 뭐 하지도 못하고. 아 난 승찬이랑 그래서 꼭 셋이 한번 하와이에서 만나는 게 어떨까. 하와이. 어 내 플랜은 그겁니다. 일단 게스트하우스로 가는데 일본 게스트하우스로 갈 겁니다. 아, 서울테스트. 정말 웃기네요. 하와이의 일본 게스트. 그게 제가 웃긴 한국인. 건데, 네? 내가 일본 여행도 다녀봤잖아요. 네. 일본의 어떤 그 서민과 상류층은 약간 좀 다른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외모적이든 어떤 옷적인, 이렇게 의류적인 거든. 마인드든? 어,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난 느꼈어. 하와이에 일본인이 정말 많은데, 돈 많은 일본 애들이 많은 것 같아. 아, 그래요? 응. 약간 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일본 게스트하우스를 한번 꼭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요? 거기 어떤 애들이 오는지. 그냥 일본으로 일본에서 하와이로 여행을 온다 젊은 아이들이 라는 거는 조금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좀 산다는 애들이 유럽 사실, 가는 느낌? 사실 그렇죠. 우리나라도 젊은 애들이 하와이 이렇게 막 놀러 가지는 않죠, 잘. 그래서 거기 게스트하우스는 일본 게스트하우스를 한번 꼭 가보고 싶어요. 해가지고 한번 우리 일본의 엘리트들을 하면서 건너치와. 근데 또 그건 있지. 우리가 일본에서 게스트하우스 갔을 때 보면은 생각보다 그런 한국의 게스트하우스처럼 그 이제 게스트하우스가 문제가 많이 돼가지고 요즘 그 또 살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제가. 에어비앤비도 문제 사건이 됐었고요. 무섭네요. 네. 에이, 그래서 이제 뭐 내가 즐겼던 게스트하우스 문화는 이제 슬슬 죽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 하여튼 뭐 그 게스트하우스에 가서 이제 친구를 사귀어보고 싶고 일본 친구들을 뭐 그래보고 싶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쇼핑 거리가 있기는 한데 쇼핑 거리에서 쇼핑을 하기보단 이것저것 음식을 맛보고 싶어요. 생각보다 하와이가 그게 없어요. 하와이 전통의 어떤 그 음식은 없어서 호놀룰루에서는 네, 그래서 원주민도 있잖아요. 근데 원주민식은 따로 있긴 할 텐데 내가 봤을 때는 그거야. 그러니까 관광업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아 그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전통 그 가든이라고 해가지고 네. 거기 이제 그 재현을 해놓은 데가 있거든요. 거기가 원래는 그러니까 하와이가 정말 바다 한가운데 있는 섬이잖아요. 식물이 많지가 않아요. 어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죠. 화산섬이고 용암이 아직 끓고 있는 곳인데 그 빅아일랜드라고 하는 데는 아직도 흙이 새까맣고 열기가 나오는 데고 아, 진짜? 응. 그래서 정말 사막처럼 무슨 건초 같은 것만 자라고 있고 심지어 그리고 거기 이제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면서 외국에서 들여온 거야. 그 기후에서 자랄 만한 애들을 아, 다 외생종, 외래종이군요. 어, 외생종이 엄청 많아요. 식물이 아, 그렇구나. 심지어 목장이나 이런 데서 나무가 큰 게 아프리카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있어요. 더벅나무 막 이런 거 막. 몽키 팟이라고 하는 그런 정말 그 뭐냐 보통 애니메이션에서 하와이 그 아프리카 얘기하면 이렇게 해서 기둥은 얇은 데 이렇게 위에서 버섯처럼 크게 퍼지는 나무잖아요. 어, 네네네. 그 나무들이 많이 있어서 와 여기 하와이도 그런 게 있구나 했는데 나중에 설명 들으면서 들으니까 그 몽키 팟들 다 외국에서 들여온 거라고. 그렇구나. 그 목장 주인들이 그게 이제 크다 보니까 그늘이 생기잖아. 그러면 이제 소들이나 말들이 거기 아래서 쉰대. 그리고 그렇게 그늘이 생기면 풀들이 자랄 때 억세지 않대요. 햇빛을 덜 받으니까. 그래서 그걸 먹고 자란대 애들이.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들여온 거지. 원래 하와이는 굉장히 척박한 땅이었고 과일도 거의 없었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 망고니 뭐 이런 거 과일 키우는 것도 다 외래종. 스타프루트 이런 거 빼고는 웬만한 건 다 이제 외래종.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이 뭐 살 수가 없잖아. 먹고 살려고 하니까 뭘 만들었냐면 양어장을 만들었어요. 양어장? 어. 그게 이제 예를 들면 그거야. 거기가 이제 섬이긴 섬이니까 간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짠물. 담수가 있어. 민물. 민물이 있고 이제 바닷가가 맞닿아 있잖아. 그러면 걔네들이 어떻게 만드냐면 그 민물을 끌어와가지고 바닷가 근처에 이렇게 저수지를 만들어. 아, 딱 이렇게 넣는구나. 어, 그러고서 걔를 이제 일부 구멍을 뚫어서 바다가 그, 아니, 바다 조금하고 일부 연결이 되게 해놔요. 그러면 그게 그 인공적인 간수 지역이 되는 거야. 중간물. 그래서 이제 물고기들은 원래 그 중간물을 좋아하거든. 민물고기도 거기 가서 놀고 살 수 있고 바닷물 살 수 있고 걔네도 살 수 있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작살 같은 걸 꼽아가지고 창살을 만들어놔요. 그래서 네. 새끼들이 들어와서 놀고 먹다가 커지면 이걸 못 나가는 거야. 창살을 마치 그 포도 때문에 못 나가는 여우처럼. 아이고 배불러가 아이고 나가겠다 했는데 어이 못 나가네. 한 1, 2년 정도 그렇게 저수지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 물고기들이 엄청 사는 거야. 대박이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전통 방식을 거기서 이제 낚시를 해가지고 먹고 사는 그런 식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제 관광지로 개발이 되면서 어떤 식물들도 들여오고 과일 같은 것도 들여오면서 이제 지금의 하와이를 만들어 갔다고 하더라고요. 신기하네요. 하여튼 그래서 굉장히 척박한 땅이었어요. 원래 그 관광업이라는 게 발달하기 전에는. 신기하다. 어떻게 관광업이 딱 그런데 관광업이 발달하게 됐을까? 미국이 좀 기획적으로 투자를 했겠어. 처음에는 내가 봤을 땐 군사 목적이었을 거고. 그렇죠. 그 군인들이 이제 쉴 곳이 필요했을 거잖아. 그렇게 휴양지로 만들어 나갔겠죠. 그래서 군인들이 얼마나 외롭고 심심하고 그러겠어. 그 가족을 데려와서 사는 사람도 있었을 거니까 그런 사람들이 살 만한 관사. 그 관사가 들어섬에 따라서 거기 사람들이 쇼핑할 수 있는 쇼핑몰. 이런 게 생기고 이제 주변에 친구들이 놀러 오거나 이럴 때 이제 쓸 수 있는 호텔. 열심히 그냥 만들어 준 거구나. 계속 만들다가 보니까 유명해졌겠지. 그리고 일단은 자연 환경이 일단 내가 봤듯이 기후가 좋잖아. 좋고. 사실 맞아. 미국에서 그런만한 땅이 또 없겠죠. 그렇죠. 그렇게 기후가 좋으니까 뭐 해군이든 공군이든 거기서 계속 훈련도 하고 좋겠네요. 걔네들 수 있으니까. 걔들은 뭐 눈 온다고 눈칠 일도 없고. 아, 그렇겠죠. 역시 뭘 눈 온다야. 그렇겠죠. 아, 뭐 여튼 일단은 네. 그 우리 일단은 조금 마무리를 하고 너무 재밌는데 하와이. 하와이 얘기를 마저 할 건데 중간에 이제 우리 직장동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오늘의 그 직장동은 원래는 그래서 네. 휴가 관련해서 좀 해볼까 했는데 네. 원래 그거 대신에 이제 그 전에 기획을 했던 네. 금도끼 은도끼를 한번 해볼까 해요. 금도끼 은도끼 아 뭐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아 일단 뭐 일부 마무리 안 하나요? 아, 예, 마무리 같은 거 없어요. 우리 계속 하와이 얘기할 거니까 중간에 이제 껴들어간 거예요. 직장동. 직장동. 오프닝 할 거예요, 오프닝. 네. 네. 우리의 동화를 찾아서 한번 해봅시다. 노래는 따로 깔 거고. 아, 노래는 따로 깔 거예요? 네, 네. 노래 있어요. 한번 들려드릴까요? 어우, 좋아요. 자, 요 노래를 오프닝으로 쓸 겁니다. 네. 아, 이거 제가 다운받아 놓은 거예요. 다른 분들도 지금 들을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소리를? 네, 들을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저작권 프리한 음원이기 때문에 네. 들어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강조해야지요. 네, 네, 네. 전화 시청자도 없을 텐데요. 뭐 나 하나밖에 없네. 슬프다. 별로예요? 뭔가 우리의 동화를 찾아서 비즈니스러운데요? 남술 같아. 일부러 이런 것도 한 건데 우리 그러면은 뭔가 지금까지 또 뭐 직장인 전국 동화를 찾아서 이런 게 아니라 이제 활발한 거 합시다.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직장인 전국 동화 찾아서 이렇게 될 것 같아. 한번 해보자. 깐죽깐죽 한번 해보자. 자 진짜. 아 부끄럽다 진짜.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직장인 전국 동화를 찾아서. 맞아 맞춰봅시다. 맞춰서 합시다. 찾아서. 네. 찾아서. 찾아서. 우리의 직장인 동화를 찾아서. 이렇게 해봅시다. 네. 자 다시 한번.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직장인 잔업 동화를 찾아서. 박수 한번 짝짝. 오늘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죠? 금도끼와 은도끼. 아 진짜 부끄럽네 진짜. 네, 여기까지 오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옛날 옛적 옹달스의 마이엔시에 나무꾼 대리가 살고 있었어요. 나무꾼 대리. 나무꾼 대리는 5년차의 대리로 꾸준한 업무 능력을 발휘하고 있었답니다. 쿵떡 쿵떡. 그날도 나무꾼 대리는 열심히 회사를 위해 뚝딱뚝딱 도끼질 마냥 일을 하고 있었어요. 쿵떡 쿵떡. 그러던 그 순간 빠밤. 업무가 너무 많아진 나무꾼 대리는 가까스로 돌아가던 PC마저 에러로 잃어버리고 블루스크린을 띄웁니다. 띠랑. 파워가 나가 파위를 날린 나무꾼 대리는 그 자리에 앉아 엉엉 울었답니다. 그 순간 펑 하고 사친형 상무가 남우근 대리 앞에 나타났어요. 상무는 남우근 대리에게 무엇 때문에 그릿을 비우느냐? 그러자 남우근 대리는 제가 PC도 없고 같이 일하는 동료도 없어 일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쯧쯧 그럼 잠깐만 기다려보거라. 산신형 상무는 인사카드를 들춰보았어요. 뒤적뒤적뒤적뒤적 아이고 자 이거 다른 팀에서 일을 더럽게 못하는 타부서 2부서 저부서 따도는 우리 무능력한 과장이 하나 있는데 이게 네 동료인가? 아니옵니다. 저는 동료 없이 오로지 작은 PC 하나만 아니 램카드 하나만 더 바랄 뿐입니다. 오호 이거 그렇다면 조금만 더 기다려보거라. 상무는 신임 채용 담당자를 불렀어요. 자 뒤적뒤적 그렇다면은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이 신입 이 친구가 자네의 동료인가? 아닙니다. 저는 그저 노트북 하나만 사주신다면 하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오호호호 이거 진짜 참으로 성실한 대리구먼. 자네에게 이 과장과 신입사원을 다 줄 테니 한번 일해보게. 아이고 잘했어. 아니요 사모님 사모님 잘해보게나. 씨발 언제 가르쳐서 이걸 하라고. 씨발 진짜 개새끼야 씨발. 자 나는 모르니라. 노트북과 PC는 야 이거 기자재 팀이 안된단다 야. 그러니까 알아서요 네 돈으로 사비 털어서 수리하든가. 난 가본다잉. 펑펑 남우근 대리는 쓸데없는 일만 두 배로 받고 어이없는 동료를 얻어서 수리비는 수리비대로 자기 지갑에서 나가고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두 배로 받았답니다. 오늘의 이야기 굿. 아 좋습니다. 네 사실 이야기가 생겼던 것이 제가 일하면서 갑자기 돋박치는 거예요. 제가 그 포지션이 약간 네 저희 약국에서 일을 하는데 새로 이제 파트 약사님이 이제 새로 들어오게 됐어요. 나이가 몇이죠? 저보다 많아요. 저보다 경력도 많고 근데 문제는 약국 일을 경력은 많은데 일을 더럽게 못하시는 거야. 우리 약국에 어떻게 들어오신 분이에요? 면접 보고 들어온 거예요? 뭐 면접 보고 들어왔죠. 근데 약국 면접은 대충 봐요 그냥. 비상 지세 같은 거 아니고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손발 달려 있고 그냥 입 달려 있고 하면은 아유 합격 언제부터 이러세요? 이게 끝이거든요.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을 하는데 제가 저랑 그 새로 오신 약사님이랑 일하면은 내가 너무 힘들어. 그 약사님들의 일을 내가 또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내가 느끼고 있는 거야. 아씨. 요즘도 그래요? 그 얘기 한 지 좀 됐잖아요. 그쵸, 요즘엔 좀 그래도 나아요. 요즘은 그래도 아주 뭐라 해야 되냐. 의지가 없는 분은 아니었고 그냥 단순히 몰랐던 거네. 그쵸. 그리고 또 요즘 제가 말년이라서 이제 대충해져. 야, 이제 그 아저씨가 너 욕하겠다. 아, 예.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렇다고 이제 또 신임 우리 약사님 가시면은, 예. 이제 또 이제 우리 약국장님이랑 일하면은, 또 약국장님 또 일하시는 거야. 맨날 카톡만 하고, 그냥 나한테 맨날 다 몰아주고, 그냥. 너무 빡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어우씨. 근데 웃긴 건 뭐냐? 신임 약사랑 약국장이랑 일을 같이 하지? 그럼 둘이 그냥 나와서 잘해. 이상하게 내가 끼면 나한테 둘 다 몰아주는 거야. 김인철이 너무 열심히 했네. 아 너무 그지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갑자기 야 이거 새로운 사람이랑 이래도 내가 고생하고 나보다 높은 사람이랑 내가 고생하고 더럽다. 보면 알죠. 근데 그 준 대리 그 과장이나 신입사원은 크게 잘못이 없고 문제는 산신령 상무인 거. 그가 제일 없네요. 문제인지 딱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괜한 엄한 사람들끼리 싸우면 안 됩니다. 네. 이게 그 높으신 분들의 아주 나쁜 악랄한 네. 전략일 네. 수 있어요. 아이고 아래 것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너희끼리 잘해봐라. 여튼 뭐 그런 의도로 오늘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통은 나는 근데 그건 있어요. 그 내가 만약에 조금 올라가잖아요. 네. 그럼 그 아래 사람에 대한 답답함을 가질 수 있는데. 결코 본인의 올챙이 시절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아 명언이네. 본인도 엄청나게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 그쵸. 세상 사람이 처음부터 잘했겠습니까? 지가 좀 그래요. 했다고 한 3, 4년 했다고 3, 4년 전에 자기를 까먹어서는 안 돼요. 그래 대학교에서 맨날 그냥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고 술 마시는 애들이 무슨 일을 하겠어 갑자기. 자기가 고생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연수가 있을 거예요 초기에. 그쵸? 네. 그 초기 연 그 기간이 다른 사람으로 가요. 신입 때문에 내가 존나 힘들었던 기간인 거예요. 그죠. 그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힘들었던 시간이 거니까. 내가 힘들었던 만큼 다른 사람도 힘들었을 거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게 싫다. 내가보다 후임이 들어왔는데 걔가 버벅이는 게 싫다. 그럼 내가 잘 가르쳐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마인드 가진 사람이 없어요. 사실 그렇긴 하죠. 뭐 잘 가르치고 말고 없이 그냥 욕부터는 거지. 야, 이거 못하냐? 내가 정말로 이 회사의 대표나 이런 게 아닌 이상 네. 잘 가르쳐 무엇하리요. 일단 네가 좀 잘해봐라 이 새끼야 이러고 말지. 맞아요. 좀 잘 가르쳐주고. 내 스스로도 그렇게 살짝 변해가는 걸 느낄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그래요? 뭐 네가 알아서 하겠지. 난 좀 바빠서. 막 이런 느낌으로 좀 외면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사람이란 게 어쩔 수가 없나 보더라고요. 꼭도 마찬가지예요. 좀 나한테 맨날 내가 많이 알려줄게 이러고서는 공부는 네 혼자 하는 거지. 네? 그렇지 뭐. 그래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뭐 물어보면 정말 귀찮은 듯이. 이것도 모르냐?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는 게 정말 많더라고요. 이것도 모르냐가 아니야. 원래 모르는 거야, 이 등신아. 안 배웠어요? 이거 막, 뭐요? 너는 그럼 언제 배웠는데? 작년에 배워놓고 진짜. 그니까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자기는 뭐 시임 약사 시절 뭐 맨날 밤을 새면서 공부했네 뭐 이러는데. 그게 제일 웃긴 거야, 진짜. 답답하더라고요. 나는 뭐 언제 했네. 솔직히 돌이켜봐라, 그렇게 했나지. 그니까. 하여튼, 하여튼 근데 이런 얘기 항상 나는 중요한 점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우리가 자랐을 때 혹은 나중에 늙었을 때 이러면 안 된다. 우리가 당한 건 알면서 나중에 정작 우리가 이 위치 갔을 때 뭐 어쩔 수 없지 하면서 막 해버리면 안 된다. 잊지 않도록 이 이야기를 점점 써나갑시다. 저 갑자기 문득 떠오른 건데, 우리 한번 다음에는 이제 슬슬 3월이고 하니까 이제 새롭게 일을 시작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한 뭔가 선배들이 알려주는 꿀팁 이런 방송 해볼까요? 근데 뭐 꿀팁 방송은 할 수 있지만 나는 이제는 마인드가 바뀌었어요. 꿀팁 그래요? 그딴 거 없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그런가요? 님 꿀리는 대로 하십시오. 남들 눈치 보지 마시고 그 내가 못하는 건 못한다 하시고 잘하는 건 잘했으니 내놔라라고 하시고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아랫사람이 희생해서 이 조직이 잘 돌아가게끔 하는 시대는 끝난 거예요. 하지만 내가 희생하면 희생한 걸로 끝이에요. 아, 보상해 주지 않아요. 보상해 주지 않아요. 내 예전엔 막내가 고생을 했으면 막내한테 돌아라도 갔지. 이 인간들이 이제 뺏어먹기 바쁘거든요. 이 세상이 더 이상 녹록하지 않습니다. 네가 고생했어? 그럼 내가 돈 내가 벌게. 그럼. 그리고 사실 옛날에도 그렇게 해서 아래 것들이 고생을 하면 뭐 준다고는 줬지만 자기가 번 거에 비하면 택도 없는 걸 줘왔어요. 그렇죠. 그 전통이 남아서 지금까지도 그 높으신 분들이 계속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아는 거야. 그 아랫사람들이 이제 이거 내가 이만큼 해서 이만큼 벌었으면 이거 가지고 택도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빡쳐오르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하시고 일이 너무 많다 싶으면 적게 하세요. 일이 너무 적다 싶으면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시고 취미감을 찾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으십시오. 인생은 이기적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타적인 삶으로서 살아남기가 힘들어졌어요. 이게 21세기입니다. 아, 정말 명언인 것 같은데 저도 그게 참 안 돼요. 안 되긴 하는데 마음이란 게 사람이 그래도 그 선량함이 어떻게 마음이 구석에 남아있는지 네. 그런 걸 하려고 그러면 참 망설여지는 것도 사실이고 그게 모르겠어. 선량함 진짜 내가 뭐 여기 여기까지 차올라서 진짜 야 이 개새끼야 나 너랑 일 못하겠어 라고 하고 싶지만 그게 안 되거든요. 솔직히 선량한 마음이라기보다는 두려움 같아요. 그렇게 말했을 때 내가 뒤에 뒷감당이 안 된다. 후폭풍 뒷감당이 너무 무섭다는 생각. 그때 말도 못하고 나는 근데 만약에 회사 돌아가면 이제는 조금 편하게 하려고요. 그래요? 나는 그냥 그거 있어. 그 지휘체계를 거쳐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안 하려고 지금 결심을 했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상무님하고 면담을 했는데 원래 우리 상무님이 되게 유명했어요. 막말도 많이 하고 직원들한테 막 한다고. 근데 요즘 느낀 거는 그거야. 상무님이 죽었어 조금 이렇게. 그 옛날에 그 인사팀 면담을 몇 번 하셨거든 그것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거를 빌미로 부장 아래 부장들이 좀 이용해 먹는 것 같아. 상무님 이름 팔아서. 아, 진짜? 야 이거 상무님이 시킨 거야 라고 하는데 알고 보면 걔가 그냥 지 살아남고 싶어서. 나쁜 놈 개끼네. 그런 애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그냥 이제 돌아가면 뭐 부장이 좀 이상하게 한다? 과장이 이상하게 한다? 나한테 너무 과하게 얘기한다? 그냥 상무한테 얘기하려고. 그리고 이제 지휘체계 지켜가면서 내가 이 사람한테 미운 털 안 박히려고 참고 사는 거 안 하려고요. 그러다가 미운 털 박히면 난 나갈 거야. 진짜 아우 너무 진짜 약간 멋있으면서도 참 용감하면서도 매주 타게 하는 느낌이죠. 그쵸? 무서운 것 같아요. 친구로서 바라봤을 땐 두 가지 측면이지. 만약에 남남에서 와 씨발 멋있다 이러고 말 텐데 네. 친구면은 아 멋있긴 한데 야 너 괜찮겠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내 친구 굶어주면 안 된단 말이야. 내 친구 지금 팔로워도 없는 이 방송을 썼단 말이야. 돈에 너무도 안 해주고 게다가 KBS는 PD 모집도 끝났지. 원래 PD라도 좀 해볼까 그래 했는데. 성원 공채 떨어지지 PD 떨어지지 시부렁 뭐 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왜 굶어주면 안 돼 내 친구 대학 졸업했는데 남은 회사라고는 여기에 수밖에 없고 시부렁 내가 이제 안 되겠어 애들 만날 때마다 팔로우를 내가 직접 누르를 해야겠어 내가 본 앞에서 야, 눌러 그, 맞아 그 눌러 요즘 찌라시 도는 거 아세요 우리 딱 그 우리 회사 나 있는데 왜 그 제가 그 화성 캠퍼스에 있는 반도체 연구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거 그 유명한 네. 사건 그 꼬꼬꼬꼬로 변해가지고 그 거기에 나오는 ES정 씨랑 그 김 K맨 씨랑 그분들 다 원래 그 연구소 출신이거든. 응? 나 입사했을 때 그 정 씨가 우리 쪽 그 뭐냐 LSI 로직 TD 이쪽 그러니까 연구소장으로 있었고 네? 김 씨가 이제 그 DS 총괄 사장으로 있으면서 연구소를 챙기고 있었고. 네. 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아저씨들이 얼마 전에 승진을 해가지고 거기 이제 화성 쪽을 총괄하게 된 거야. 거기서 이제 그 전까지 이슈가 뭐였냐면 그 EUV라는 게 네. 그게 이제 그거예요. 원래 그 포토 공정이라고 해가지고 그 빛으로 어떤 모양을 만드는 공장이 있어요. 공장이 있어요. 신기하네요. 그거가 그 웨이브가 네. 그 길 그러니까 웨이브 그가 파장이네. 파장이 짧을수록 좀 더 레졸루션이 좋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모양을 잘 만들어요. 작은 모양도 잘 만들어줘. 파장이 작으면은 에너지가 작 높죠. 아니 뭐 그 에너지하고 상관없이 파장이 짧을수록 얘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지금 나노 단위 공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걔네들이 이제 조금 그 작으면 작을수록 파장이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너무 빠르고 네, 그럼 네, 더 네. 작은 파장이 내려와서 이렇게 조그만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게 이제 어느 단계까지 온 거냐면. 그 파장을 만들어주는 물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류를 통해주면 어떤 물질을 통해서 이게 빛으로 변환이 되잖아요. 그게 이제 ARF라고 해가지고 기존에는 쓰던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13.5나노밀리까지 가능했는데 그거보다 더 작은 공정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야. 어느 정도까지 간 거냐면 이제 그 가시광선 넘어가서 이제 UV, 울트라바이올렛까지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울트라바이올렛을 사용하는 점점 단파장으로 계속 단파장으로 사용하는 그 그 기계가 지금 이제 개발이 됐는데 엄청 크고 예민해. 거의 이 방 하나 사이즈 정도가 한 대예요. 그 이 방 하나 사이즈가 2층으로 있을 거야. 거기서 이제 근데 이제 걔가 이제 너무 민감해서 뭐 좀 넣다가 에러 나면 갑자기 다 죽어서 3개월 동안 뭐 숙여야 되고 그런 거였는데 이제 그게 좀 잡혀가지고 엄청 예민하네요. 그거 그 기계만 들어가 있는 그 어떤 라인 그거를 중공하는. 그게 이제 다 만들어진 거야. 응. 그게 만들어진 거야. 기존에 있던 그 ARF라고 하는 뭐 그런 애들 다 빼고 EUV만 딱 되는 그 라인이 완공된 건데 그 완공식 현장에서 포스트 거꾸로 달려있었어요. 근데 뭐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뭐 삼성이 굉장히 엄한 조직인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담당자 뭐, 잘리고 뭐 조인트 까이고 뭐 욕먹었다 뭐 이렇게 거다. 하는데 아니면은 뭐 천장에 거꾸로 매달렸다. 일단은 하나 말하자면 네? 그거 아시죠? 이제 아저씨 그 구속됐을 때 미전실 없어진 거 미래적 약실 미서실이 없어졌죠. 그게 이제 걔네가 이제 돈 받는 걸 주도한 그 삼성 본사에 있는 어떤 비서실 개념인데 그래요? 걔네들이 원래 기존에는 인사, 행사 이런 걸 총괄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해체가 됐잖아. 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보통 어디로 가냐면 각 기획 그 뭐 아 그 행사 담당하는 그쪽 일부 핵심은 좀 남겨두고서 이제 그 각 계열사 혹은 이제 하부 단위들의 인사팀으로 간 거야 행사팀으로.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었겠지 뭐 거기에도. 그래서 거기서 이제 했는데 그냥 그 정도 실수는 그리고 그 아저씨들이 이해는 해줘요. 그게 뭐 정말로 뭐 계약서상에 돈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내부 행사 거꾸로 달린 거니까 내부 행사했는데 거꾸로 달렸다. 웃고 넘어가자. 그들 실수했다고. 그리고 뭐 국회의원 솔직히 말해서 뭐 거기 있는 뭐 사장, 뭐. 부사장 이런 아저씨들이 거기 뭐 국회의원이 무섭겠어, 화성시장이 무섭겠어. 그래요. 그 아저씨들 뭐 어차피 서울 본사로 불려가서 서울에서 회의하시는 아저씨들인데. 그리고 뭐 오히려 국회의원 시장 부시장이 더 부실부실해야죠. 거기는 그 빼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축하드린다고 온 거지. 그 사람들이 감시하겠다고 온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었어요. 맞아요. EUV를 만들었다 정도. 그리고 가져시든 그게 더 중요했지 사실상. 그 현수막이 어떻게 걸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EUV가 완성이 돼서 그걸로 돈을 벌 수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게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신경 쓰지도 않았고 뭐 인사팀 그 담당했던 사람한테 조금 뭐 쿠사리는 줬을 수 있어요. 야, 저게 뭐야 이게 임마 이게 술 한잔 해라 임마. 좀 적당히 하지. 이런 느낌으로. 좀 관리 좀 하지, 새끼야. 그거 좀 부자 아니야, 임마? 이러고 막. 그 정도로 뭐 했던가, 뭐, 하자못 그냥 부장이 뭐, 한 대리쯤한테, 야, 저거 너 달 때 확인 안 했어? 아, 했는데, 뭐, 씨발, 뭘 해, 뭐, 이렇게 했지, 그냥. 그 정도로 하고 말았겠지, 뭐. 네. 맞아요. 요즘 그 GM 그 군산공장이 보면서, 아, 진짜, 기업이 이렇게 어떤 지방의 어떤, 경제력을 주고 흔드는구나 좀 그 생각 좀 되게 됐거든요. 아, 그럼 그 뭐 모라토리엄 얘기하면서 네. 얘기했던 게 그 중앙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는 시들 중에 그 화성시하고 용인시하고 수원시가 있어요. 네. 세 개는 무조건 삼성이에요. 아, 용인에도 그렇구나. 삼성 있고 화성에도 삼성이 있고 수원에도 삼성이 있어요. 그게 그러네요. 정말 용인 정말 그 M 정말 웃긴 게 그 용인 수원 삼성의 경계가 있잖아요. 네. 그 한가운데 삼성이 있는 거야. 아~ 그래서 일부는 수원시, 일부는 용인시, 일부는 기흥시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딱 그 세 서시만 딱 이렇게. 그래서 그 거기 소속돼 있는 그 건물에 해당돼 있는 그 파트들은 거기에다 그 시에다가 이제 내고 있는 거예요. 세금을. 야. 강남구도 그렇잖아요. 강남구가 네? 우리나라의 그 구 단위의 어떤 그 행정자치주 중에서 가장 부유한 이유가 삼성사옥 하나 때문에. 서초사옥. 응. 아 서초사옥 서초구 아니에요? 서초구인가? 아 그럼 서초구겠네. 서초구다. 하여튼 그 서초사옥 하나 때문에. 아 진짜? 몇 천억을 벌고 있대요. 대박이다. 아 그러면 궁금한 그럼 롯데월드는 잠실은 어떻게 된 거지? 그 롯데도 아마 그래서 잠실 그쪽도 아마 무시무시하겠죠? 오, 그렇군요. 신기하다. 재계 순위를 생각해보면 롯데는 조금 더 낮죠. 그리고 이번에 그 2년 6개월인데 한 분은 아, 동빈이 형. 제가 한 분은 구속됐고 한 분은 네. 풀려났죠? 아, 네, 어, 제가 네, 또 네, 지나간 네. 얘기로 하자면은 제가 네. 제가 정의는 살아있지만 제 지갑은 털렸다고. 제가 동빈, 제가 재용이 형 풀려나는 거 보면서 아, 동빈이 형 풀려나겠다 했는데 동빈이 형 구속되더라고요. 롯데는 돈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롯데 지주 좀 폭락했었습니다. 망했습니다. 아, 돈 동빈이 형이 생각보다 청렴 많은 친구였나봐요. 네, 그러니까 동빈이 형 좀 돈 좀 쓰지. 힘이 없었어. 그래서 지금 롯데 난리 났죠. 지금 뭐 뺏긴 애 많이 또 이러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내가 봤을 땐 조만간 뭐 변호사 써서 걔도 집유 하겠죠. 네, 20, 30 가서. 오히려 내가 봤을 땐 롯데가 그게 더 전략적이었을 수도 있어. 삼성은 그래서 30에서 집유 때리기가 조금 애매해졌잖아. 눈치 보이고. 응, 근데 이제 롯데는 30에서 집에 때리면 묻혀서 어디 조용히 살겠다가 이제 경영하면 되시지 뭐. 네. 아 재밌네요. 역시 회사 얘기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여튼 뭐 그래서 여튼 이제 하와이로 다시 돌아갈까요? 아 어, 네. 정말 길 돌고 돌았다 하와이. 네. 아 여튼 뭐 하와이에서 아... 신혼여행을 하시는 분들 액티비티를 좋아하신다면 좀 더 네. 액티비티 밤낚시는 피하시고 네. 패러세일링, 스쿠버 다이빙 그. 스노클링 이런 것들 위주로 하시면 서핑. 좋은 것 같고요. 서핑. 네, 그리고 서핑도 종류가 몇 개 있어요. 아 그래요? 패들보드라고 해서 이제 서서 이렇게 노를 젓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그냥 이제 순수 서핑 이렇게 누워서 막 팔로 파다가 그다음에 일어서는 거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이제 뭐 다른 것도 하나 있었는데 요트? 기억이 안 납니다. 요트도 탈 수 있어요. 요트도 있고 그 선셋 크루즈라고 해가지고 뭐죠? 선셋 크루즈 선셋 요트에서 해질 역쯤에 나가는 거. 아 이쁘겠다. 거기가 날씨가 좋다 보니까 해돋이 해넘이 이게 정말 멋져요. 이쁘겠다. 너무 멋있어요. 예, 네. 그거는 뭐 매일매일 봐도 질리지 않아요. 아유. 사실 사람이 참 감성 자극하는 거죠. 노을이랑 해돋이 참 이뻐요. 여튼에서 그거를 좀 보시면 좋고 네. 만약에 안정적인 거 원하신다면 아. 꼭 보셔야 될 공연이 있어요. 공연? 매직 오브 폴리네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매직 오브 폴리네이션. 그게 이제 호텔에 있는 2층 공연장이 있어요. 그 그게 뭐더라? 그 되게 유명한 그 홀리데이 인 비치컴버 호텔이라고 있거든요. 그 홀리데이 인 비치컴버 호텔 2층에서 하는 마술쇼인데 폴리네이션 댄스가 가미가 된 이은결 쇼보다 조금 낫습니다. 어 그래요? 나는 보면서 살짝 배신감을 느낀 게 우리나라의 어떤 마술계가 굉장히 고인물이 돼버렸구나 싶은 게 맨날 나온 사람 나오긴 하고 그 이은결 쇼에서 하는 대부분의 어떤 그런 정말 전통 마술스러운 거 뭐 미녀가 들어갔다 나오고 팔자리고 팔자리고 그런 것들은 너무 전통적이고 많은 마술사들이 하고 있어서 난 처음에 갔을 때 그 이은결 쇼에 그게 있어요. 헬리콥터가 갑자기 나타나는 게 있어. 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렇게 천막을 딱 펼쳐냈다가 접으면 그 안에 이은결 씨가 헬리콥터를 타고 나타나. 공연장에서요? 네. 그게 있는데 네. 그걸 그 쇼에서도 해요. 아, 그래요? 굉장히 유명한 거더라고. 아. 그 쇼에서도 하고, 그리고 그 쇼가 제일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그, 이은규 씨는 그런 전통적인 거에다가 뭘 넣었냐면, 자신의 그 손가락 마술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섀도우 오브 뭐 아프리카니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거 대신에 그 아저씨는 정말 자신 있는 거야. 뭐야? 객석에 내려와서 마술을 하는데, 내가 진짜 바로 앞에 있어. 정말 바로 앞에 있고, 그게 있어요. 그, 테이블 같은 데서 동전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동전이 뭐 없어졌다 두 개가 됐다 막 세 개가 됐다 막 이런 것도 있고 슥슥싹 슥슥 심지어 처음에 딱 입장을 하잖아 카드 네 장을 줘 쭉쭉쭉 다 입장할 때 그래서 중간에 동영상으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나를 엉덩이에 깔고 앉으세요 섞으세요 이거 뭐 버리세요 버리세요 하다 한 장이 남았어 엉덩이에 있는 걸 꺼내세요 맞추면 하나야 뭐야 그게 그런 거 하고 막 정말 그 마술사 아저씨가 객석을 돌아다니면서 끈을 가지고 이렇게 막 와요. 네? 끈을 가지고 이제 하나죠. 하나죠. 자 묶겠습니다. 톡톡톡톡 했는데 갑자기 링이 하나 떨어져. 끈으로 된 링이. 어 뭐야 저거. 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그런 거 하고 뭐 관객 이렇게 데리고 와서 뭐 관객들끼리 이렇게 뭐 해라. 뭐 관객한테 뭐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하는데 나도 한번 걸렸어 어 진짜? 뭐 숫자를 하나 불러달래 근데 살짝 그거였어 옆에서 69 69 불러 69 명 근데 이제 그 본인이 원하는 숫자가 아닐 때는 이제 다음 사람한테 넘어가는 거지 아 진짜? 뭐야 아 근데 그것도 좀 괜찮은 거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거였냐면 처음에 English라고 써져 있는 판을 딱 가져왔어요. My language is English. And how about you? Korea? 뭐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언어로 털어가지고 가서 Korea. What is your favorite number?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돌아.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원하는 숫자 딱 완성이 되잖아. 그러면은 Yes, you can calculate 하면서 뭐 46,795 뭐 이렇게 나왔어. 근데 갑자기 그 English 현판을 딱 돌리는데 그 숫자가 나오는 거야. 46,795 이런 게. 근데 이제 그거는 수학적으로 계산을 했겠지. 그렇겠죠. 마지막에 어떤 숫자를 불러야 되는지를 옆에서 계속 얘기해주고 아니면 안 말하면 딴 사람 가고 그러면 됐겠으니까. 여튼 여튼 그 쇼가 있는데 정말 재밌었어요. 신기하네요. 그래서 그 쇼는 굉장히 볼만하다. 의외로 나는 그게 그리고 가격이 안 비쌌거든. 그래서 그냥 저녁에 시간이 나 떼고 거기 이제 디너쇼거든. 밥이나 먹자 싶어가지고 갔는데 정말 괜찮았어. 정말 괜찮았어요. 디너쇼로. 디너쇼로 매직 오브 폴리네시안을 추천합니다. 좋군요. 그리고 뭐 다른 것들은 쇼핑은 꽤나 할 만해요. 거기 티셔츠나 그 하와이안 셔츠 같은 거는 메이드 인 USA 이런 거 사면은 꽤 괜찮고 퀄리티가. 그리고 또 뭐 예를 들면은 쿠알루아 렌치라는 데가 있어요. 네. 그 유명한 그 드라마 촬영기지기도 하고 네. 어떤 액티비티들을 할 수 있어요. ATV 타는 거 진짜 재밌더라고. 그 쿠알루아 렌치 가시면은 다른 것보다도 ATV 하시는 거 있고 그리고 거기 한국어 하는 사람들이 꽤나 잘 그래요? 외국인인데 자기가 1년 정도 한국에 살았대. 처음에는 막 안녕하세요. Yes, guys 뭐면서 막 could you want me to talk Korean 뭐면서 막 사람들이 잘 못 알았다고. 예 뭐 이러면 아 그래요? 뭐 진작에 말씀하시지. 아 진작에 말씀하시지. 그 발음도 거의 정확해. 진짜요? 옆에 보시면 뭐면서 옆에 보시면 저기 이렇게 있으니까 그 정도도 아니야. 정말 그래? 잘해. 그래서 뭐 옆에 보시면 다 있어요. 자 뭐 농담도 해가면서 자 그러면 왜 티라노 발톱이 세 개인지 아세요? 뭐면서 하면은 미국인들은 햄버거 먹을 때 이렇게 먹고 일본인들은 이렇게 먹어서 한국인들은 하면 네 개짜리가 나올 거예요. 말해서 막 그런 농담도 하고 귀엽네요. 22살이래. 15살 때인가 아빠 때문에 그 잠깐 1년 정도 한국에 살았었대요. 귀엽다. 하여튼 그걸로 아주 잘 돈 벌어먹고 살고 있어요. 역시 쿠알루아 렌치도 꽤나 괜찮았고 거기서 ATV는 꼭 타세요. ATV가 최고입니다. 근데 ATV 그거 은근히 남자들만 좀 좋아하지 여자들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 운전하는 걸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럴 수 있는데 그냥 운전 자전거 운전은 자신 좀 있다. 자전거 수준이거든요. 운전하는 게. 내 여자친구 그래서 마누라는 조금 힘들어했어요. 운전하느라고 힘들었다고. 근데 운전 자체도 재밌기는 해요. 그걸 이제 뭐 범퍼카 비슷한 느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사고가 나면 안 되지만 그 특히나 그 미국 ATV는 동남아나 한국하고 다르게 전기 충전식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가솔린으로 운영되는 엔진이에요. 오토바이 같은 거예요, 오토바이. 네. 그래서 훨씬 브롱 힘이 좋아. 브롱. 아, 그게 엑셀을 전기식은 누르면 그냥 모터만 윙 돌다가 갑자기 조금 나가잖아. 맞아. 근데 가솔린은 누르면 그 엑셀 밟듯이 확 나가거든. 빵빵 윙 나간 거예요. 네. 오, 야 이거 센데? 근데 재밌어. 그래서 그만큼. 그렇군요. 어, 막 물 같은 데도 지나가고 그러거든. 그런 거들. 오, 물 하나도 안 튀어. 저거 좋아. 재밌어. 아, 재밌겠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제 김승찬, 김민철 군과 만약에 하와이를 다시 간다. 그러면은 코알라란치 가서 ATV 타고 그 맨날 서핑하고 밤에는 노숙하고. 뭐, 아니, 그 하드락 카페나 재즈 카페 가고. 아, 요 카페. 코스로 매일 돌 겁니다. 네, 또 몸이 이제 남아나지 않겠네요. 아, 하루는 그렇게 하고 하루는 그러면 호텔 수영장. 아유, 호텔이 좋다. 프라이빗 비치들이 다 웬만한 데가 있어가지고 괜찮고. 만약 호텔을 안 갔다 하더라도 거기 나가면 다 그냥 뭐 수건 깔고 앉아 있거든. 그러니까요. 응, 그럴 것 서핑도 같아요. 하고. 네, 심심한데 뭐 저희 뭐 쇼핑이나 갈래? 그러죠. 쇼핑몰도 가고. 뭐, 쇼핑몰 진짜 괜찮아. 체즈 와이... 막 헬로 데이비드 막 체즈고. 아, 그 쇼핑몰이 와이켈레라고 있는데 미국 브랜드들이 엄청 싸요. 어... 코치백이 그 395달러가 적혀 있어. 39만원. 우리나라 돈 한 42만원까지 가요. 근데 그걸 세일을 해서 99달러에 파는 거야. 어이구. 70% 세일이야. 대박이다. 거기 갔더니 뭐 한국인 어떤 사람들 색깔별로 한 6개씩 사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봤어. 저거는 장사치다. 한국 가서 팔려 한다. 저거 다 걸린다. 그 지갑부터 백까지 이렇게 층층이 무슨 피라미드처럼 싸가지고 색깔별로 하나 여기 하나 있고요. 저기 하나 있고요. 여기 하나 있고요. 야, 와, 전나 거의 잡혀간다 이제 비행기에서. 어, 이제 생각한 게 나도 그래서 여자친구랑 이제 뭐 엄마 선물 동생 선물 해서 한 백을 6개를 샀어. 근데 둘이 나눴더니 한 사람당 300달러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세관 신고할 필요가 없어. 오, 좋다. 그래가지고 어, 개꿀. 그래서 쇼핑몰 이렇게 가려고. 그래서 첫날 뭐 도착하면은 쇼핑몰 먼저 갔다가 이튿날에 이제 그 패러세일링 뭐 그 하나우마베이 가서 뭐 스노클링 이런 거 하고 다음날 또 쇼핑몰 하고 쉬고. 그래서 띄엄띄엄 되고 때 그래서 퐁당퐁당으로. 그래도 좋고요. 아니면은 뭐 캐나다 쪽이니까 알래스칸 갈까요? 아, 알래스칸 할 거 없지 않을까요? 일본 나는 여름이 좋아요. 놀기는 바다가 좋아요. 맞아요. 그런 거 같아요. 겨울은 뭐 할 만해 아닌 거 같아요. 노숙해도 얼어 죽고. 하여튼 뭐 우리 벌써 75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대박. 하와이 하나 가지고 정말 별일도 하네요. 네. 뭐 여튼 뭐 오늘 써드리면 그럼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죠. 네. 지금 시청자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말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네. 심지어 약간 승찬이가 없으니까 우리 둘만 말하게 되니까 지금 살짝 당 떨어지고 있어요. 아, 그러네요. 우리 좀 먹 뭐 좀 먹고 합시다. 힘들다. 네. 뭐 오늘 그러면 서드렉 힘찬 박수와 함께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죠. 오늘의 주제는 이제 하와이로 꾸며봤고요. 하와이 다음 특집. 주에는 또 새로운 여행으로 한번 좋습니다. 본 방송과 함께하는 서드렉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어딜 갈지 한번 찾아봅시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서드렉 13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안녕.